지고 독하게 굿바이. 화가 나서 난 또 이성을 잃어. 그래 때려쳐 오늘로 끝이라고. Yeah, I don't know. 할 만큼 했어 난 너 때문에. 내 모든 게 희망은 너 Darling you. 기나긴 여정의 끝에 영원한 건 없다고 온 세상이 말해도 Darling, Darling you. 내겐 너뿐이야. 언제까지 넌 툭하면 울 거니. 제발 제발 차라리 너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 만나. 함부로 막말하는 내가 싫어져. 날 이렇게 만드는 네가 더 미워져. Yeah. 언제까지 우린 아파야 하니. 한순간에 네 모든 희망은 너 Darling you. 기나긴 여정의 끝에 영원한 건 없다고 온 세상이 말해도 Darling, Darling you. 내겐 너뿐이야. 너라는 독한 술에 취해 오늘도 난 빛을 대지만 너뿐이야.